반응일지 그대로 위로 걷네 네 눈은 반가 그 속에 담긴 별 너를 훔쳐보자고 두 눈이 만나면 심장이 쿵 Don't stop 어머나 어머나